어제였던 것 같아 바래지 않는 그날 유난히 눈이 맑았던 아이 같던 너 이제 오히려 날 위로해주네 작은 어깨를 감싸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너의 작은 어깨에 내가 기대실 줄은 내가 할 수 있는 약속은 초라한 나의 진심은 겨우 이런 것뿐이야 그대와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이 머리조차도 그대 멋질 테니까 세월 앞에 놓인 모든 게 희미하게 흐려지고 기억도 무뎌질 때 내 곁에 그대의 빈자리 있음을 잊어버리지만 그렇지만 않게 해요 기다려달란 말 못해 입술 깨무는 내가 아무 말도 못할 것도 알고 있단 듯 가만히 웃어주는 내게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말하지 못한 게 난 가슴 아파 그대와 함께